shot. Let me tell something that you already know. You just get to rock to me, nah man. Chill, to when I'm on board. 어두운 길을 걸어. 제발 평말에 누를 길처럼. Get your mind, I'm for the gutter. 시비 따위에겐 아직 넌 어려. One shot, one chance. 두 번은 없어. 놓치지마자 준비해. 네 자신에게 덤벼. 자가진 너 펼쳐봐. Just do it. One shot, 불복할 텐가. 나를 둘러싼 자체 걸려들 텐가. 도망치지마 뒤돌아서서 두려움에 맞서봐. 이 세상이 널 외면한 데도 네 자신을 지켜 그게 올바른 데도. Everybody already know. Hey, shot your balls to the floor. 그 다음 날 위해서 물러설 수는 없어. 들은 당장 잠을 쓸게. 방구석에 앉아서 높은 자리를 보내. 이건 게임이 아닌 비켜 실드를 거부 못해. Oh yeah. Don't round or track. 시간은 계속 돌고 돌아 so far away. 좀비는 자만이 진짜로 말을 해. 제 자린 후회뿐에 네가 노는 가운데. One shot 피해갈 텐가. 쉬운 길만을 찾아 헤매일 텐가. 우리 one shot 거친 세상에 얼굴 맞대고 부딪혀서 싸워. 높은 벽에만 막으려 했다. 버렸어. 대체 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대체 왜 난 매일 너와의 추억들을 다치게 떠져. 네가 없는 건 내 곁에 없는 건 천장이 모두 죽은 것과 같은 건 숨 쉴 수 없어. 너 없이 사는 건 상상하기조차 싫어. 난 믿어 네가 아니면 안 되는 걸. 너무 바빠 난 미쳐버릴 것 같아. 네 연기가 징계해요.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거 보고 이건 아니라고 됐어 봐도 참 잔인하게도 넌